저는 시리즈로 복음의 바른 이해 중에서 첫 번째 복음에 의해 나타나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 다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유한결론,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들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는 복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조금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냥 내용을 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설명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확히 노력해가지고, 11월 달 거라 넘어가고요. 복음에 받은 이해, 복음이란 이제 하려고 설명을 좀 했고요. 그냥 화면을 보시면, 그냥 보시는 대로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소식이나 기쁨을 일으키는 소식, 뭐 왕자의 출생,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다 복음에 포함이 되는. 헬라 아니야? 이건들이 헬라 아니야? 복음 헬라 이것들이야. 아 그러네요. 헬라를 히브리어 단어로. 뭐 이제 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좋은 장사 부활, 예수님 세상 사역, 하나님의 능력 등을 이제 복음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같이 묵상할 말씀으로는 후박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목표형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지금 중간에 선이 기준선이라고 좀 설명하는 생각을 좀 했고,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안 드러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드러나지는 것, 나타나진다고 하는 의미, 드러나진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표현을 해서 조금 올려봤고요. 그래서 거꾸로 가네요. 그래,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의리가 한다고 하는 하박국 말씀, 좀 전에 보신 말씀과 연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의 의가 기준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잖아요. 그 위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드러나질 때 남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불의가 나타나, 불의가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또 그것을 그것과 맞물려서 불의가 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가 남기 때문에 불의가 남기 때문에 불의가 남는 불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복음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기쁨 소식이 되고 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취하게 되는데, 그 반대 방면 그 기준 밑으로 보면 사실은 복음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양면을, 복음에 대한 양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진짜 복음이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의를 통한 구원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방편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구원과 맞물려서 복음을 복음이 의해서 나타나는 그 구원의 반대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이루게 되지만,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 구원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수용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그것의 반대급부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고 중요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의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의의가 된다는 우리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칭의율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또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일단 전도도 나가겠습니다만 전도를 나가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음이지만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는 복음은 구원과 연결되지만 구원과 구원에 의한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선택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진노와 심판도 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선택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것과 하나님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들은 늘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데 집중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반대적인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는 그것을 추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 구원만 강조한다면 그것이 듣기에는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참 좋은 말이고 또 그것을 뭐 늘 들었던 말이니까 또 식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용되지 못한 측면을 우리가 조금 부각을 시키면 정말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깨우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의의만 나타나고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길에 의해 그 길로 말미암아서 된다고 하는 의미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이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한 것을 보면 제 것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 단락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그 부분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믿음에 이르게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산다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랬고요. 그 부분 뒷부분도 미리 말씀을 다 드렸고요. 뒷장 넘기셔서 네 번째 페이지 정리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낼 신발이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천지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상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말씀 뒤로 이제 보시면 성경은 인간이 우리의 삶을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구원 얻었을지언정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한 도전을 좀 받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 조금 그래도 잘하는 게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사실 조금의 어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내가 뭔가 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제게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나타낼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 말씀과 같이 상충되면서 복음이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드러나지는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한데 우리가 드러날 때, 내가 드러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고를 조금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자랑거리여야 합니다. 복음만이 자랑거리여야 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 장 중간 이후로 보시면 내가 주체가 되는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고를 조금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식의 자기 자랑을 하는 적으로 믿음을 써먹지 말자라고 하는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리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했던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의미는 그는 사람 앞에도 드러낼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역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달라진 것들 내 의가 드러나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고 하나님만이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아니면 사실은 나머지 불의가 되는 것이고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기준선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쪽으로 나타나야 되지 그것이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불의이고 그 불의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신앙적인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도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상도 받고 뭐 이런 것들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들과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상 받는 일들을 봉사하고 하면서 하시면서도 사실은 신앙생활은 형편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조금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이 시리즈로 하면서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의 바른 이해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을 두 번째 파트에서 했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래서 복음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봤지만, 이제 그 똑같은 맥락에서 부정적인 측면과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모두가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나 자신을 높이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마저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마지막 단락을 제가 좀 정리를 한 거는,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잡혀 있습니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복음의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묻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의 능력 안에 끌려 들어가는 것으로 생명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것으로 주님께 요구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나의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자고 하는 마지막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것들에 같이 상반되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하나님의 것들과 이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들과 조금 별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것들을 좀 포기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조금 같이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조금 전했습니다. 이거 마저 좀 보여드리고, 아마 이게 뒤에 있나? 뒤에 다네요. 여기 지금 잘렸는데요. 그 나뉘어지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된 부분들은 구원으로 표현이 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노, 그러니까 불의와 진노가 불의가 남고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남았잖아요. 진노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진노를 통해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그냥 우리가 쉽게 아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전쟁 우리가 승리를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승리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과 한일전 축구를 했으면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가 같이 공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들을 조금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느냐고 하는 측면을 조금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제가 오늘 오래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가 서두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물고 들어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건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빼놓고 갔네요.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포커스가 우리의 이익과 요구를 충족하는 것에 하면 사실은 기준선 미달이고, 기준선 미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불의이고,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준선 위쪽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